여행 갑시다 나의 여자여. 하나뿐인 나의 여자여. 상처투성이 병이 들어버린 당신, 여행 가서 낫게 하리라.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오.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오직 나만 아는 사람. 나의 여자여. 하나뿐인 나의 여자여. 고운 얼굴에 쓰여진 슬픈 이야기, 오늘 밤에 치워봅시다.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가지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오직 나만 아는 사람아.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요.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오직 나